Yeah, sound right here. S O R I T L B story. 一天一天来 get up. 내가 잃지 않게 노력할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너에게 바칠게